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하는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뉴스. 교내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는 VH 뉴스,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단신입니다. 창의인재원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취업직중 상담클리닉을 실시합니다.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영어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창의인재원 행정팀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근로장학지원은 창의인재원에 입주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로 소득분위가 0에서 8분위 이내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일자는 2018년 3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근로시간은 월, 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3월 15일 목요일까지 제출 서류를 창의인재원 행정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취업집중 상담 1:1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전문가에게 입사지원서 컨설팅 교육 및 자기소개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열은 3월 8일 목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상담을 진행하며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은 3월 13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요즘 당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사람들과 알아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어떻게 난 해야 해 네가 떠난다고 말하면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두려울 텐데 이유를 말해준다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아주 작은 손짓조차도 내겐 소중한 너를 잊을 수 없는 슬픈 기억 속으로 보내 잠 못 이루겠지 휴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날 생각해 봤니 혼자 있는 밤이면 네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피 우는 나의 눈물로 모두 젖어들 거야 둘이 잘 어울린다고 그럴 때 넌 내 품에 기대어 왔어 이제 눈을 감으며 꿈속에서 널 만나 긴 밤을 지내다 널 아침이 되면 난 잠에서 깨어 다시 보내고 난 후 아파 눈물 흘리겠지 You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날 생각해 봤니 혼자 있는 밤이면 네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피 우는 나의 눈물로 모두 젖어들 거야 민규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즐긴다는 건 쉬운 듯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일상을 즐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생각을 조금만 전환해도 힘들었던 이들이 즐거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하구 여러분은 즐기고 계신가요? 못 참겠어 Wanna be with you 것도 없는 등짝 smashing. 그러니까 내가 못 참겠다고 말을 할 때는 꿀밤 대신 눈을 감아줬으면 해. 네가 자꾸 나를 무례하게 해. 태양은 뜨겁지만 나는 맨 눈으로 너를 보고 땀을 흘릴래. 저희 PD님이 요즘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한양유수래라는 중앙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시네요. 유수래 활동도 좋고 사람도 좋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이 행복하시대요. 매일 손으로 끄적이고 작업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운동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시네요. 또 유수래에서 만난 사람들이 잘 챙겨주고 서로 생각도 많이 해줘서 즐거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즐겁다고 하시네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너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널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즐겁게 살고 싶은 당신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당신에게 공감해 줄 수 있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 중 잠시라도 웃음 줄 수 있었다면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게. 지금까지 기획연출의 제작부 오동유, 기술의 기술부 장진혁,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석지호, 게스트의 신민규였습니다. 내게 너 같은,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신 없어. Nobody knows. We always know. V.O.H. 브이오에이치 칼럼 다스의 주인.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과 관련해 20개에 달하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다스의 지분 중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보유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